제19차 김일성화 축전에 참가할 왕동평 중국 단덩 김일성화 김종일아 온실 정경리 일행, 송수염 정경리를 단장으로 하는 단동 전일무역유한공사 대표단, 장홍춘 정경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심양 걸사박 무역유한공사 대표단과 리상국 중국 연변 전송 상무유한공사 정경리 일행이 12일 열차와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